최군식이 고구려 발해 역사 연구에서 이룩된 성과에 관한 학술 토론회가 11월 30일 평양의 사회과학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 부문의 일꾼들, 과학, 교육, 출판 보도, 민족유산 보호 부문의 연구사, 교원, 강사들이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의 민족유산 보호정책을 높이 받들고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을 이은 동방의 천년 강국인 고구려와 그 계승국인 발해역사연구에서 이룩한 성과들에 대하여 해설 론중한 논문들을 발표했습니다. 최군식이 고구려 발해 시기에 묻은 260여기 65개의 성곽들이 새로 발굴되고 과학적으로 고증됨으로써 고구려 발해 역사를 더 깊이 있게 해명할 수 있는 물질적 자료가 마련됐습니다.